못한 그 사랑에 꽃잎을 잡아둔 채로 비오던 밤에 우리는 서로 눈물로 헤어진 피 외로움이 그 여인을 생각해 하면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테란로 아 추억의 테란로 아쉬움 남겨둔 채로 다시 또 만날 기약도 없이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리움과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테란로